This is another 8 Degrees Production. 35, 34, in real dreamer and a steady lady. This time we gonna make it right, feeling alright. Pretty baby, so lay back and enjoy my ride. Pretty fool, 넌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 나의 yes, all the good I can see this is 웃음 뿐이야. 니가 그런 속삭이는 게 차이는 좀 있다. 아니 좀 있다고도 주발 그런 말은 하지 마. 이게 차이 있어 꼼짝도 인스라니까. 너한테도 좋창키니 왜 너무 속이 다원해 배치니. 이젠 알겠니 네가 좀 좀 어리네. 놀아줄 시간 없어 시간 아까웠어 널 버리네. 네 겁 나가 내가 다 할게 내 거 Don't worry babe. 나게 내 쓰레기 잘 모아서 휴지통에 모두 버릴게. 바보 아니니까 취사너도 남기진 않을게. 내일은 못 버티는 한 시간 있을 때 다시 말할래. 너는 죽음의 변화도 없이 1년 전에도 똑같아. 그때 이로 아무런 봤을 때 업데이트 하나 없이 나한테 일상 내가 오지만 네가 뭔 하니까 흘러진 얘기랬지만 모두 다 죽어 가니까. We can never be the same. I don't want you anymore, my pretty baby. We can finish this game. You know I just can't be your lady. We can never be the same. I don't want you anymore, my pretty baby. We can finish this game. You know I just can't be your lady. Hey pretty girl, 난 느끼지 못했을 걸. Hey pretty girl, 난 생각도 못했을 걸. 착하게 사로잡혀서 너 있는 걸 바라보는 것도 난 재미있는 걸. 그렇게 네가 또 자신만만하게 생각이 없는 남자인데 만만하게 날 여기 왔다면 넌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을 결정짓는 생각 없는 여자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도 또 한 별로란 얘기였어. 널 만난 1년이란 게 다 모두 무의미하게 변하고 다시 두 변의 끝이란 얘기였어. 나도 생각은 있어 내 뒤에 서잔 소리 하는 내게 지쳐서 계속했어. 뱉어내는 변명에 난 이미 지쳤어. 그저 혼자 잘난 줄만 알아 너는 그런 여자야. We can never be the same. I don't want you anymore, my pretty baby. We can finish this game. You know I just can't be your lady. We can never be the same. I don't want you anymore, my pretty baby. We can finish this game. You know I just can't be your lady. There's 99 ways to dump you, baby. Now how's this? I just don't want to love you, baby. It's over and nowhere. You can feel it in your heart that I'm gone forever. So get lost when I love. Never going back to the time that we used to b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I said no, no, no, no, no, no. Not again, baby, not again. Never going back to you. And you should be the first one to know. Never going back to you. And you should know the truth of now. Pretty baby, let it go, let it go. I just